도로 걷고 싶은 길이었는데 미운 점, 고운 점 모두 버리고 그 옛날 원점으로 돌아서 갈 땐 밤이 이슬에 꽃잎처럼 외로이 흘러옵니다. 정을 주고 변함없이 사랑을 할 땐 영원토록 갖고 싶은 밤이었는데 사랑도 미움도 모두 떠나고 끝없는 빈점으로 돌아갔을 땐 밤하늘에